깊이 남긴 채 그대를 기억해. 소리 없이 내리던 소중한 기다림도 그대의 나 지금 다시 가야 해. 간다고? 맞다. 이 말도 아직 안 했더라고. 사랑해. 간절했던 바람도 추억들도 가슴 깊이 새긴 채 그대를 사랑해. 소리 없이 내리던 소중한 기다림도 그대의 지켜줄게. 너와 나의 운명처럼 깊은 사랑이 영원할 수 있게. 꿈결 같던 그대가 물든 나의 사랑이 Thank you.